이미지를 굉장히 잘 해주셨네. 생각의 힘.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무슨 생각으로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답은 이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하시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느냐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읽는 거는 제한이 있어, 그렇죠? 말도 제한이 있어요. 절대 안 하잖아. 밥 먹을 때 못 하잖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하기도 싫어져. 생각은 아니야. 무수하게 나온 생각. 무수하게. 생각 그만하자. 해가지고 생각 그만돼요?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 또 제가 잘 모르겠네. 내가 막 제대로 물은 건지 질문된 건지. 나 생각을 내가 그만하자. 생각이 그쳐져요? 아니죠. 생각이 또 돼. 자면 생각이 그쳐질까? 자면서도 생각이 나와요. 그게 뭐냐? 꿈이에요. 꿈. 생각은 정말 많이 해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좀 생각이 막 나와 지금. 수많은 생각들. 복잡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자, 그런데 따져봅시다. 우리의 이 생각들이 다 쓸모있는 거냐, 유익된 것들이냐. 왜냐하면 생각 중에 쓸모없는 생각들, 버려야 될 생각들, 안 해도 될 생각들,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 부정적인 것도 많다. 어쩌면 더 많아요. 통제가 안 되죠. 통제.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 생각이 우리 운명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생각은 행동을 낳는. 생각 때문에 행동이 나와요.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에 대한 성경의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보한다고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생각은 두 가지다. 잡다한 생각, 많은 생각, 안 해도 될 생각, 생각에 생각에 생각에 꼬리, 무진장 많은데 두 가지라.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인간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생각하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두말할 나위 없이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 생각 하나 차이로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생각 하나 차이로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생각 하나 차이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집니다. 생각 하나 가지고 축복과 저주가 나눠집니다. 내가 먹은 생각이 결국에는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침투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생각을 차지하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결과는 알고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침투,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행동한 겁니다. 오늘 나의 행동의 결정은 내가 먹은 생각 때문이야. 오늘 교회 나와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 거야. 예수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니까 예수를 팔았다. 육의 생각. 여러분 아무 의식 없이 뭐 없이 그냥 가만 멍하고 있으면요, 영이 영, 우리의 영, 생각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져. 마귀가 들어와서 내 생각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들어오려고.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마귀는 어때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넣어주면,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갈 만한 사람, 육의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늘 부정적인 생각, 늘 부정적.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을 방어하기,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요하죠.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참됨, 오름, 정결함, 사랑, 칭찬, 덕, 기림. 길이다 이 말, 길이다. 배려해주다. 좋은 단어들 아니에요, 좋은 거.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들을 하라. 내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틈이 이런 신앙적, 긍정적, 확신의 생각을 늘 가져라. 늘 가져라. 이걸로 가득 채워놔라. 그러면은 못 들어오는 거야. 틈이 없잖아. 그죠? 이 생각이요. 중요해요. 심리학의 영역에서는요. 굉장히 중시합니다. 생각.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여러분 분위기. 오늘 우리 교회의 분위기.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 여러분 직장 분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서 뿜어져 나온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현상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친구들 목사님 가운데 어떤 목사님 만나면 참 좋아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만난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면 분위기가 싸해져. 분위기 싸해. 어떤 공간에 가면은 진짜 좋은 거 너무 좋아. 신방을 가더라도 신방 가서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아, 이 집은 뭔가 될 것 같으네. 이 사업체는 뭔가 될 것 같으네. 행복한 어린이 어린이집은 뭔가 될 것 같으네. 아멘 해야 아멘 빨리. 저 뒤에 빨리 아멘. 탕구이치는 뭐가 될 것 같으네. 오버하지 말고 믿음 좋아요. 저 믿음대로 될지거든. 이엔코라저 뭐가 될 것 같으네.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외과 2호점까지 다 될 것 같으네. 하나님의 분위기.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성도들 보면 분위기가 싸해져. 있잖아. 영어로 이 분위기를요 바이브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진동. 진동의 바이브레이션. 분위기가 뭐냐면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 눈에 보이지 않은 진동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진동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자체에는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발산하는 진동을 발산하는 에너지가 있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그런데 이런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진동, 부정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진동 어디서 오느냐?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긍정적인 진동이 나오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싸해지는 거 나부터. 여기서 부정적인 진동이 나가기 시작. 생각. 그러니까 이걸 좀 아는 사람은 분위기나 거기서 나온 진동을 봐.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알 수가 있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알게 돼. 영적인 동물 아니에요. 이상이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요 알아요. 알게 돼요. 사랑하는 거 알게 돼요. 나한테서 그렇게 나가거든. 그런데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발산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정적인 일들이 나에게 닥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신경이 날카로워. 막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생각 짜증나는 거야.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게 가득 찬 거야. 일어나서 이부자리에서 나오다가 침대 모서리에 콱 부딪히고 아파. 인상 찌푸리면서 화장실에 가서 면도하는데 그냥 또 베어버리. 안 좋으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밥도 안 먹고 막 나가는 거야. 주차장에 차를 빼다가 옆 차를 또 긁어버리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봐요. 직장에서 안 좋은 게 생겨요. 화가 막 나고 분노하게 돼요. 일을 그르치고.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뻐. 감사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긍정적인 내 진동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일을 해도 즐겁고 공부를 해도 쏙쏙 들어오고 이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느 쪽이 더 가까워? 저 생각해 봐요. 자,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 자, 따라 읽어봐요. 시작. 실망, 외로움, 결핍감, 슬픔, 혼란, 스트레스, 분노, 의심, 상심, 억울함, 염려, 걱정, 두려움. 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시작. 기쁨, 사랑, 풍족함, 자부심, 편안함, 신뢰감, 즐거움, 배려감, 양보심, 즐거움, 용기. 어느 쪽이 더 많아? 거기 말고 그렇게 해야겠다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으면은 삶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스트레스, 그 외로움 이런 것도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은 뭐냐? 풍족함이에요. 충족감, 만족감. 꼭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생각. 불신이 가져다 주는, 의심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생각. 나는 어느 쪽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으니까 부정적인 삶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긍정적인 삶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것들만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상태만 계속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고 할 수 있다 보다 할 수 없다가 더 그럼 뭐가 돼? 이런 상황이 뭘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생각을 잘하는 법이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엄청난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건데 정말 생각을 잘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어요? 생각이 어디서부터 작동을 할까? 우리 신체 기관에서 마음. 또 마음은 또 뭐 어디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어디 있어? 네? 마음 어디 있어? 마음 한번 꺼내봐요. 마음을 한번 가리켜봐. 전부 여기다 갖다 대. 생각. 생각하면 어디로 갖다 대?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 마인드. 이 허스야. 심장에서 나와. 심장. 심장에 마음. 마음하고 생각. 마음은 어디? 생각. 생각은 어디일까? 생각 어디에 갖다 대요? 생각하고 발을 갖다 대는 사람 없지? 생각하면? 뇌에 안 돼. 뇌가 우리 생각을 지배. 뇌하고 심장하고는 연결이 돼. 서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기관, 뇌하고 심장. 뇌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죠. 스스로가 생각을 주도하죠. 우리 심장도 그래요. 스스로 뛰어요. 그렇게 뛰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마음과 관계죠. 심장이 뜨고 마음이 뜨고. 그건 또 다음에 할 거고. 뇌. 여러분 뇌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뇌는요. 요만큼만 남아도 이게 돼요. 요만큼만 남아도 살 수가 있고. 뇌는 이 신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는 아무리 AI가 인조인간 뭐 인간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뇌 구조는 이게 어려워요. 이 뇌가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뇌가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하고 멍청해. 왜?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지금 기분이 매우 좋다, 행복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 기분 좋아. 나 말로 신이 나. 나 기분 좋아. 나 지금 행복해. 그러면 뇌가요 진짜인 줄 알고. 말로 시인이 했으니까 엔돌핀과 또 호르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웃으면 복이 오니까 웃는 게 아니에요. 뇌가 웃으니까 진짜구나 해가지고 호르몬.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막 활성화가 되고 기능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 아 난 불행해. 아 교회 먹으면 은혜가 안 돼. 아 예배 시간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 뇌에서 아드레날린 보내기 시작.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호르몬을 그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니까 막 악한 거는 안 보내고 그래도 조금 덜한 걸 보내. 뭘 보내느냐? 졸리는 호르몬을 보내. 괜히 졸려. 이상하게 말씀드릴 때 졸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쉬워. 너무 쉬워 이거. 귤. 그 다음에 레몬. 아주 싱거운 레몬. 자, 왜 하나씩 내가 넣어드렸어. 벌써 울컥 하시네. 벌써 침이 나오잖아. 벌써 나와. 아주 쓰냐. 아우 써. 너무 써. 너무 써. 이거 하나씩 더 입에 들였어. 벌써 미간을 찌푸리네. 벌써 쓴 거야. 두려운 생각을 하면은 뇌도 긴장을 해서 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몸이 위축되라. 쫄아들어라. 긴장돼가지고 도전적이 되라. 싸울 거리를 찾아보자. 의심, 안 좋은 생각, 피가 안 돌아. 막혀버려. 소화도 안 돼. 그럼 생각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 뇌가 중요하죠. 생각이 뇌를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생각 해야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 계속하면 부정적인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순해.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셨어. 생각도 뭐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 몸 관리는 잘하는데 왜 생각 관리는 안 해? 몸은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왜 생각을 함부로 굴리냐 이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1467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여기도 마음과 생각 따로따로 했잖아. 성경은요, 헬라는요, 점 하나가 의미 완전히 달라. 마음과 생각을 달리했다는 얘기는 서로 분야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한번 설교할게요. 마음의 힘에 대해서.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관리한다. 관리가 되는 관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지는데 뭐부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 두려움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뭘 하래요? 기도와 강 기도와 간구하는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기도는 못하잖아요. 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요 이 성도들이 참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어요. 심리학자들 책 보면 심리학자들 놀래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왜? 확신의 언어 믿음의 언어 신뢰의 언어 용기의 언어를 써고 있거든.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좋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관리시켜줍니다. 나한테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와 있는지 염려 있어요? 아직도 두려워요? 예배 끝나고 나 또 어떻게 살까? 또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을 바꿔버려야지. 예, 생각을 바꿔야지.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 정탐꾼들이 가서 똑같은 내용 보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두 부류 사람 나오죠.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두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두 생각이에요. 10대입니다. 10대. 오늘 우리들이 평범한 우리가 평상시 뭐 없이 그냥 살아갈 때 들어오는 생각이 10대이야. 부정적인 생각이 10. 그다음 그나마 그런 믿음의 생각 2. 그래도 괜찮아. 왜냐 10대 2지만은 긍정적인 생각 2가 부정적인 생각 10을 이겼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두 사람은 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신뢰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 믿어드리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믿음은 특별하게 특징이 뭐냐 긍정이야. 긍정 그게 아니야. 당신 내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긍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뭐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야.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려면 현상은 똑같은데 본 것은 똑같은데 약속을 믿어.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긍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들하고 싸우면 현상적으로 질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게 믿어지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이긴다. 질 것 뻔한데 이긴다. 긍정. 10명은 뭐예요? 10명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긴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는 반드시 진다. 이긴다. 진다. 생각. 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긴다고 생각해서 이기는 거예요. 진다는 마음 가지고 생각 가지고 가니까 그건 지는 거예요. 무슨 차이? 생각 차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중간선에서 이런 생각 들었다가 저런 생각 된다고 생각했다가 안 된다고 생각. 아까 그랬죠. 뭐가 더 많아? 뭐가 더 많냐고 비중이 퍼센테이지로 뭐가 더 많아?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긍정하셔야 돼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깨달았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왜? 기도의 응답은 뭐냐?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 됐다는 의미는 뭐야?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결국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 99가 긍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1%의 강력한 부정이 들어오면 싹 없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생각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생각대로 된다. 이미 생각으로 졌으니까 뭘 하겠냐?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되겠냐? 생각으로 실패를 장담하니까 뭐가 되겠어?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뭘로 정복했어? 생각으로 정복했어. 이미 안 된다는 생각, 못 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고정관념 제가 뭐라고 했느냐? 고장난 생각. 고장난 생각은 어떻게 돼? 생각을 고장났으면 어떻게 돼? 고쳐야죠. 고쳐야죠. 신앙이 뭐예요? 고장난 생각 바꾸는 거예요. 고정관념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인식 절대로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내 지식이 최고야. 내 경험이 최고야. 이 고정관념이라. 고정관념으로 살아간 인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베드로 고정관념이 있어. 뭐 어떤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안 잡힌다. 베드로의 인식,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살아왔던 모든 지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 베드로의 부정적 생각. 예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가라 또. 이번엔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 문을 내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뼈가 굵었어요. 안 돼요. 거기 고기가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 해봐라. 이 고정관념 바꿔봐라. 안 된다는 상황이 이때까지 너의 경과 지혜였을지라도 내 말을 한번 믿어봐라. 아멘.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생각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살아왔잖아.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아니다. 네가 부정적인 생각했잖아. 바꿔봐. 바꿔요. 월요일마다 일요일 저녁 지나가면 월요병이 있어서 막 미칠라 그래. 여기 또 회사 나갈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출근하기 괴롭잖아요. 빨리 생각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출근이 그래도 가만 생각하니까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실업자들이 급증하는 이 세대에 그래도 내가 인정받았다는 얘기고 그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생각이 달려요. 좀 괜찮아. 일어나는 거 의미가 있어. 출근하는 게 의미가 있어. 남편이 막 속을 썩여. 그 때문에 속상해. 그래도 나한테 남편이 있네. 속 썩이는 남편으로 있으면 다행이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반대로 또 내 아내는 왜 이럴까? 마음에 안 들어. 왜 찬소리 이렇게 많을까? 왜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까? 찬소리하는 아내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찬소리하는 아내가 오늘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위인이라는 게 누굴까? 위인. 큰 사람? 생각이 큰 사람. 스티븐 잡스 하나가 세상을 바꿔놨잖아. 세상을 바꾼 스티븐 잡스가 그 슬로건이 뭐냐면 Think Difference. 생각을 달리하라. 다른 말은 뭐? 생각을 고쳐라. 이게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생각 좀 달려요. 긍정적인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잡더라도 큰 고기를 잡아야지. 그 물의 코가 너무 촘촘하면요 멸치 같은 거. 멸치 좋아요. 그런데 못 먹는 것도 걸려. 막대기, 못, 깡통 뭐 이런 거. 아무리 걸려도 먹지 못할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 물코가 넓으면 작은 것은 다 빠져나가고 큰 게 걸려. 생각이 좁으니까 작으니까 뭐든지 걸리는 거. 일일이 다 생각해. 다 걸려 있어. 다 걸려 있어. 내 너무 코가 이게 너무 촘촘해. 다 걸렸어. 다 걸렸어. 걸린 것마다 또 다 의미가 있어. 다 생각을. 피곤한 생각. 아야 될 생각. 생각으로 이미 다 소진해버렸어. 에너지를 다 소진했어. 힘이 없어. 맨날 힘이 없어. 무기력해. 무력해. 지엽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스트레스가 뭐예요? 바로 그 스트레스. 작은 것, 나한테 다 걸린 것을 다 생각해내는 것, 그게 스트레스예요. 폭력적 지나가게.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부도가 났어. 똑같은 사람 부도가 났는데 일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끝이다. 끝났다. 이런 생각 못 일어나요. 진짜 못 일어나. 누가 와서 도와주기만 원하. 누가 날 좀 해줄 수 있어. 건져줄 거야. 내가 이거 해줄 거야. 손만. 또 한 사람 생각합니다. 밑바닥에서 생각.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으니까 올라갈 일이 있다. 긍정적인 생각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누구든 다 건져주길 원하고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손을 우리가 더 붙잡을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한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 뭐야? 끝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 뭐야? 시작을 생각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 행동을 낳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해야 돼.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의 힘이었어요. 저번에 말의 힘. 시인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 때에 내가 시인합니다라는 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그널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내 책임이에요. 어떤 불가항력 적인 일을 내가 당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건 내 선택에 달려있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불행하게 살 것이냐 이거는 내 생각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시고 잘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아니 주신 것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